리종혁 저국통일위원구원 위원장은 24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제시하신 저국통일 노선과 방침은 누구나가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내외의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우리 민족은 저국 통일 3대 헌장을 불멸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추켜들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자주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14선언과 같은 자주통일의 역사적 리정표도 세워놓았다고 하면서 장장 70여 년 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열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민족의 순환사를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 제끼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새롭게 제시된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주체적 통일 노선과 방침을 불멸의 통일 대강으로 높이 받들고 이 땅위에 전업 놓고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일도 세우기 위한 전체 조선민족의 고적적인 통일 애국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